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시가 펴낸 서울 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505명이 출생하고 104명이 사망하고 532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8,555명이 이사를 하고 861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717만 통의 우편물을 주고받으며 쇠고기 소비량은 1,226마리, 14건의 화재 발생, 231쌍이 결혼하고 32쌍이 이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세상과 이별하고 또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죄를 저지르고 약속하고 배반하고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기쁜 일이 연달아 생기기도 하고 부도를 내기도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슬프고 어디서 누군가는 지금도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타이틀 백수협회에 계신 이창현 씨처럼 지금도 열심히 채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집시의 시간 중에서 이태리의 여인 아코디언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황철희 씨, 김도연 씨 잘 들으셨죠? 그런가 하면 이창구 씨처럼 원하던 경희대 의대에 아주 당당하게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요. 하이틀의 김정훈 씨처럼 동생이 대입에서 실패했다고 위로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은 있죠. 음악을 함께 한다는 거요. 대구 수성구 만촌 3동의 정민지 씨도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희, 정숙이, 현아, 선경이와 이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7번이나 이 영화를 봤는데 볼 때마다 항상 울음을 터뜨린다고요. 정말로 아주 슬픈 사랑의 영화죠. Feeling Love 중에서 모리스 엘버트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Teardrops ro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eelings for all my life I'll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 oh, oh, oh, feeling, oh, oh, oh, feeling. Again in my arms. Feelings like I've never had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for all my life I'll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ll never have you again in my life. Again in my arms. Feeling.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사이도 베르메 베르메 솔잔도 베르메 알딜라 del mare più profondo ci sei tu al di là dei limiti del mondo ci sei tu al di là della volta infinita al di là della vita And the kiss that I gave was the love I had saved for a lifetime that I knew.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동의 이정현 학생 어머니의 생신 축하곡으로 이 곡 어땠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 영화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62년도 영화인데 아마 이탈리아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연애 백과 우리나라의 TV로 방영됐을 때는 알디라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트로이 도나이와 스잔 프레셋이 주연한 알디라 중에서 알딜라 띄워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영화를 보는 재미는 아주 다양하죠. 영화의 줄거리, 또 그것이 화면으로 어떻게 엮여져 가는지 감상하는 것, 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배우의 연기와 그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도 흥미로운 눈요깃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영화의 배경을 보는 재미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외국 영화에 펼쳐지는 그 이국적인 낯선 풍경은 영화의 내용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화면 보는 재미 때문에 그 지루함을 잊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보지 못한 곳, 상상으로만 떠올리던 곳을 눈으로 직접 먼저 경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작은 재미입니다.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TV 영화 시간에 보았던 가장 재미있는 흑백 영화 한 편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정말 망설이지 않고 로마의 휴일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코믹하고 로맨틱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유서 깊은 도시, 그 로마를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주인공 앤 공주가 미국인 신문기자와 함께 하루 동안 로마 시내를 구경하는 영화. 이 영화에서 우리는 이름만 들었던 플라자 광장, 콜로세움 이런 것들을 쭉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한 앵공주가 진실의 입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고 벌벌 떠는 장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TV에서 봤을 때는 앵공주가 그 안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렇게 로마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속은 게 있어요. 플라자 광장과 콜로세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로마 시내의 장면은 모두 이탈리아 최고의 스튜디오인 치네치타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로마를 관광하는 기분, 실감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원작은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이안 맥레란 헌터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영원의 도시를 영화에서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영원의 도시, 유서 깊은 도시, 이 로마를 방문하는 N공주 역에 당시에는 풋풋한 신인 배우 오드리 헵번을 기용하는 재치를 발휘하고 있어요. 오래된 낡은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는 관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스타가 아니라 신인 배우라는 생각에서였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개선은 결국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촬영을 맡았던 앙리 아르깡의 촬영 솜씨도 아주 돋보였는데요. 빔 벤더스가 이 영화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카메라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을 정도로 앙리 아르깡의 물 흐르는 듯이 유려한 카메라의 움직임 정말 일품이죠. 자, 로마의 휴일에 테마 들어봅니다. 로마의 휴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낯선 땅 하면 아무래도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서구인들에게 아프리카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서구인들에게는 아프리카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땅, 또 한편으로는 때묻지 않는 원시적인 힘과 강렬한 원시 문화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땅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드니 폴락 감독의 Out of Africa, 바로 그런 영화의 하나죠. 이작 디나센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여주인공 카렌이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가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코끼리 떼, 기린의 무리,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요. 엄청난 새떼가 날아다니는 풍경이 화면 가득히 펼쳐집니다. 또 해가 질 때의 그 강렬한 붉은 노을도 아주 인상 깊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카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보는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감정에 취하게 만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이 감미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죠. 하지만 땅을 차지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서구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습은 영화 속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흑인들은 그저 카렌이 자비롭게 돌보아주는 하인들 뿐이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탄 훌륭한 작품 Out of Africa. 그 뒤에 감추어진 진실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광용 영화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곡 들어보죠. 클라리넷 협주곡 QL번호 622번입니다. 하이텔의 권혁찬 씨, 백혜수 씨 잘 들으셨습니까?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QL번호 622번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Out of Africa는 무대가 케냐예요. 케냐에서 로케를 했는데 케냐 정부도 이 영화 덕분에 사실 관광 수입이 아주 증대돼서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가 바로 Out of Africa에서 어떤 장면에 나왔던 곳이다. 이렇게 PR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를 좀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사실 그 옛날에 스티브 맥킨과 캔디스 버겐이 출연한 산 파블로 호라는 영화를 찍을 때 로버트 와이저 감독이 로케 장소로 고르느라고 우리나라에까지 왔답니다. 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때 우리나라를 그 로케 장소로 정했었더라면 이렇게 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끙끙대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영국이었죠. 뭐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아주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영국인의 제국주의 기질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린 감독인데요.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미얀마, 아라비아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린 감독의 영화는 그 스펙타클한 풍경이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보통 화면의 두 배인 대형 화면, 그 70mm 영화를 가장 잘 찍는 감독이기도 했죠. 이 데이빗 린 감독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여정, 서머타임은 미국인 노처녀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베니스로 여행을 가는 얘기입니다. 미국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멋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미국인 노처녀는 기대했던 대로 멋진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멋진 남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쓸쓸하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실연의 아픔을 겪는 노처녀 역은 연기파 배우 캐서린 헵번이 맡고 있는데요.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던 그녀의 모습은 참 인상 깊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봐서도. 그리고 데이빗 린 감독이 이 밖에 또 찍은 영화 중에는 아라비아 사막을 무대로 한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있죠. 이건 역시 70mm 영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고요. 또 인도로 가는 길, 이 영화는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담담하게 그려낸 데이빗 린 감독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런 영화들, 이렇게 해외에서 로케된 영화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관광 홍보용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여정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고 얘기 계속하죠. 서머타임 중에서 캐서린 헵번이 사랑하게 되는 이탈리 남자 로사나 브라츠가 직접 부릅니다. Summertime in Venice. 'Summertime, I see the cafes, the happy days with you, my love. The antique shop where we stop for a souvenir.' The boats below, the blue above. I dream all the winter long of mandolins that played our song. The dream is so real, I almost feel your lips on mine. And though I know we have to be an ocean apart, there is Venice and you and summertime deep in my heart. To be an ocean apart. There is Venice and you and summertime deep in my heart. Summertime in Venice, 영화 Summertime, 여정 중에서 주연한 로사나 브라치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로케 영화가 많았던 것, 이것은 정책적인 속셈이 많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외 로케 영화를 미국에서 지원했던 것이었는데요. 2차 대전 직후에 그 피폐하고 황폐한 유럽의 수입을 좀 더 증대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금이 싼 유럽에서 찍으니 뭐 미국으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 그 전쟁의 상처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괴짜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영화인데요. 미국을 좀 낯설게 그려낸 유쾌한 영화죠.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라는 핀란드의 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계속 실패만 해요. 왜냐하면 매니저를 잘못 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룹의 성공보다는 돈에 눈이 어두운 매니저는 컨트리 음악이 유행인 장소에서는 펑크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펑크 음악을 연주해야 할 장소에서는 헤비메트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비메트리 인기 있는 곳에서는 엘비스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엘비스가 성공한 곳, 맨피스에서는 블루스를 연주하게 합니다. 또 블루스 음악을 트는 카페에서는 컨트리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패만 거듭하던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그룹은 결국 멕시코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고의 결혼식 축하 연주 밴드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엉뚱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풍경은 아주 황량합니다. 그 이유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그룹이 돌아다니는 모든 지역이 유명한 군수공장지대였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들이 술에 취해서 나란히 누워있는 바닷가는 미국이 핵폭발 시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은 우리들에게 미국의 아메리카의 어두운 풍경을 구경시켜주면서 군산 복합체로서의 미국을 마음껏 야유하고 마음껏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든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실제로 핀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그룹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뾰족하게 앞으로 나온 머리 모양, 그리고 특이한 복장, 거기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에 삽입된 도우스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LA Woman.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이 영화에 삽입된 LA Woman 도어즈의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을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서편제가 먼저 생각나요. 고창 선운사 굴짜기, 영광지방, 도안만 일대, 해남지방, 두륜산 대흥사와 완도, 청산도, 구례, 남원, 오수장터 이런 남도 일대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땅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감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서편제는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킨 영화가 됐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지역을 찾아가시게 될 때 아마 영화 장면 장면까지도 함께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풍경이 아름다운 다른 영화들도 역시 그곳에 직접 방문하게 되면 영화를 보지 않고 간 것과는 느낌이 아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록 관광 홍보 영화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 속에 정치성도 뭐 숨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재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서편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죠. 소릿길. 티엔테이츠의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임청하가 부른 하늘과 땅이 모두 취했다. 천지취. 서울 성복구 정릉이동의 황연용씨, 하이텔의 김창수씨, 강남구 삼성동의 혜신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시아버님의 생신입니다 하면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생신을 축하해 오셨어요. 카일 맥락클란이 당연히 데이빗 렌치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니까 데이빗 렌치는 저희 시아버님 되시겠죠 하시면서 며느리님이 축하엽서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친구 태규의 생일입니다 하면서 성복구 석관일동에서 임유승 학생이 엽서 보내셨는데요. 전경준 학생과 김동수 씨, 황지연 씨, 대구의 임효찬 씨, 대구의 아다지오 씨, 이재훈 학생은 친구 재영이, 용훈이 더구, 그리고 백성수 씨, 서초동의 혜인 씨, 최동화 씨, 조성현 씨, 이의호 씨,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입니다. Thank you.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아주 좋은 오빠 조경호 씨, 동생 재경 씨와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들으면 눈이 막 감기는 그런 좋은 음악이죠.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강정명군이 신청하신 거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함현모 씨, 안양 이동 신세계에서 송인숙 씨도 친구 찬숙 씨와 같이 들어주시고요. 충남 논산의 이미진 씨, 서대문구 부가연 3동의 김병인 씨, 또 마포구 상수동의 김유성 씨 함께 해주십시오. 티나 터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티나 중에서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ouch of your hand makes my pulse react. That it's only the thrill of boy meeting girl while possess a track. It's physical, only logical. You must try to ignore that it means more than. I've got cause to be. There's a name for it. There's a phrase that is. But whatever the reason, you do it for me. Oh, what's love got to do? It's got to do with it. It's yeah.